너를 처음 보았을 때 나약해 만든 너의 눈 보면서 사실 난 느껴본 적이 없어 느껴본 적이 없어 이 느낌 난 너를 처음 보았을 때 나약해 만든 너의 눈 보면서 사실 난 느껴본 적이 없어 느껴본 적이 없어 이 느낌 Oh, 설마 이거 참 눈에 반하는 사랑이야 뭔가 나 느낄 수 있게 이 느낌 특별해 이런 느낌 사랑이면 어디부터 왔어 어디부터 어디부터 너의 눈부터 난 보여 사랑 빠져 네 모습은 난 볼 수 있어 눈이 붙어 난 떨어져도 떨어져 맘까지 떨어져 너의 눈부터 난 보여 사랑 빠져 네 모습은 난 볼 수 있어 눈이 붙어 난 떨어져도 떨어져 맘까지 떨어져 난 너를 처음 봤을 때 나약해 만든 너의 눈 보면서 사실 난 느껴본 적이 없어 느껴본 적이 없어 이 느낌 Oh, 설마 이거 참 눈에 반하는 사랑이야 뭔가 나 느낄 수 있게 이 느낌 특별해 이런 느낌 사랑이면 어디부터 왔어 어디부터 어디부터 너의 눈부터 난 보여 사랑 빠져 네 모습은 난 볼 수 있어 눈이 붙어 난 떨어져도 떨어져 맘까지 떨어져 너의 눈부터 난 보여 사랑 빠져 네 모습은 난 볼 수 있어 눈이 붙어 난 떨어져도 떨어져 맘까지 떨어져 눈이 붙어 난 떨어져도 떨어져 너의 맘에 떨어져 맘에 떨어져 너의 눈부터 난 봐요 사랑 빠져 네 모습은 난 볼 수 있어 눈이 붙어 난 떨어져도 떨어져 눈이 붙어 난 떨어져 맘에 떨어져